숲 샬라 한밤쯤 잠들어 아련한 꿈길이면 나를 찾아올까 눈 감고 가슴 설레며 기다린 사람 샬라 그리던 시간이 와서 포근한 입맞춤 꽃을 피우고 행복을 수놓아가며 황홀한 꿈도 꾸지 떨어지면 있을 꽃방울 바늘에 맺히는 모습 샬라 먼덩이 터고 헤어질 시간이면 다시 괴로워서 눈물 내 흘린 눈물이 뺨을 적시네 샬라 그리던 시간